trip and fall. Keep the world in time, spinning around like a ball. Never to unwind.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are in everything. I know the love we had the more. Now our love is gone. Never to unwind.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are in everything. I know the love we had the more.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노래로 매일 그대와 2부 시작했습니다. 저 미군 해병대에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는 장군이 있습니다. 체스터 풀러 장군이라고 하는데요. 아군이 적군한테 완전히 포위가 돼갖고 고립이 됐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보고를 받고도 눈 하나 깜빡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의기충천해갖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린 포위됐다. 덕분에 문제는 간단해졌다. 이제 우린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생각나는가 하면은요. 이번에 남북한 단일팀 아이사키 단일팀이 3연패를 했잖아요. 그래도 너무너무 잘한 건 마지막 경기 일본하고의 그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이 남한 북한 선수들 마음 모두에는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 이 공통된 것이 있어가지고 한 골을 넣은 게 아닌가 뭐 그냥 전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연패라고 나서 이 단일팀 선수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럴 때는 위로, 아 그래 뭐 괜찮아 잘했잖아 이런 것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남은 거는 순위 결정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도 잘 싸워야 되겠죠. 지금 뭐 조금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약간 처졌지만 밑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로, 격려, 비슷한 성격을 가졌지만은 위로보다는 격려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여겨지잖아요. 상대방한테 길을 불어 넣어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음악의 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입니다. 비가 서영은이 노래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나. 2월 14일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대 살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즐겨 찾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네, 유튜브죠. 2005년 오늘 유튜브가 태어났습니다. 페이팔 직원이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이 유튜브를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급속도로 이용자가 늘어났고 바로 다음 해 2006년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무명의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화제의 인물로 만들어주죠. 유튜브가요. 이 싸이 강남스타일도 유튜브에 의한 성공작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한편요, 2월 14일은 악마의 시를 쓴 살만 루시디 날이랍니다. 왜냐하면 악마의 시 이 작품 발표하자마자 1989년 오늘이에요. 사형선고를 받았는가 하면은 사형선고 3년째가 되던 날이 바로 1992년 오늘이거든요. 자신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겠다 선언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참고로 악마의 시를 자신의 나라 말로 번역한 번역가들은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던지 아니면 테러당해가지고 부상한 사고들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에 어울리는 달콤한 노래들, 하지만 달콤한 작품들을 쓰는 가운데 얻은 난치병으로 해서 발렌타인스데이에 세상을 떠난 쓰디슨 죽음이 있습니다. 이문세하고 콤비를 이루면서 이문세의 인기곡들을 지어낸 작곡가 이영훈 씨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별이야기, 광화문 연가, 옛사랑,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등등 노래를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 이영훈 씨가 2008년 오늘 팬들의 곁을 떠났답니다. 이영훈 씨를 추모하면서 광화문 연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및 청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종로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 광화문 연가 들으셨습니다. 원곡도 좋고 재해석한 곡도 그렇고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을 이렇게 막 짜릿짜릿하게 잔잔하게 짜릿짜릿하게 치는 노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똑똑한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 한국일보 USA 앱 제공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린 후 돌아오겠습니다. 천 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만 번을 해도 모자란 그 말 사랑해. 떨리는 고백, 달콤한 순간을 더욱 빛내주는 공간 하우스. 향 좋은 커피, 기품 있는 와인, 명품 메뉴와 디저트까지. 그윽한 향기 속 만남 하우스. 유가와 세라노 213-388-5311 388-5311. 주변에 오토바디샵은 많은데 맘 편히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라면 이제 볼든 오토바디샵입니다. 자동차 윌 얼라인먼트, 오일 체인지, 종합 정비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심하게 사고 난 차도 완전 새 차로 복원하는 곳 골든 오토 바디샵. 올스테이트 팜 프로그레시브 지정 바디샵 골든 오토 바디샵. 바디 페인트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최신 장비로 안전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9202 가든그로브 714-537-8844 714-537-8844 골든 오토 바디샵. 나인 성형외과 최신형 로봇 헤어이식 9X 도입. 미국 내 최저가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비싸서 망설이던 분들에게 다시 없는 찬스. 기존의 로봇보다 빠른 속도로 시간당 1500개의 모낭 채취 가능. 진보된 로봇과 채취뿐만 아니라 심는 것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저렴한 비용, 높은 생착률, 자연스러움, 편안한 시술. 망설이던 헤어 이식 지금이 찬스입니다. 로봇 헤어 이식 클리닉 213-383-3322 213-383-3322 라인 성형외과.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늘 사랑받는 가구, 최고급 이태리 가구의 대명사 낮주지. 낮주지 전문 매장이 드디어 LA 한인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 쉽게 접하지 못할 다양한 디자인과 색감, 웨스턴과 멜로즈 에이스 가구의 낮 낮주지 에디션이 여러분의 공간을 빛내드립니다. 낮주지 하면 에이스, 에이스 가구. 낮주지 전문 매장 오픈 기념 특별 세일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웨스턴과 멜로즈 에이스 가구 323-957-1411.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가구 점. 우리 깔끔한 맛에 고소한 소금구이로 즐길 수 있는 멕시코 푸짐한 양곱창 먹으러 가요. 양곱창이라? 프랑스에 맞는 구이집이 있다고? 학산이요. 학산? 양곱창 전문 학산? 네, 학산 본점이 프랑스의 그랜드 오픈했어요. 학산은 오너가 셰프라 맛 하나는 자신 있다는데요. 프라임급의 소고기와 특수 부위만을 고집하는 돼지고기, 쫄깃한 돼지 껍데기도 제일 맛있는 곳 학산. 세팔베다 알링턴 310-517-9100. 왜 푸른투어와 여행을 해야 할까요? 뉴저지 본사, LA, 뉴욕, 토론토, 서울지사에서 미 동부 서부 투어, 캐나다, 옐로스톤까지 직접 행사를 진행하여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특히 14차례 행사를 통해 입증된 미 대륙 횡단은 더욱 새로워졌으며 낭만의 유럽, 정열의 남미, 최초로 선보이는 동시베리아 횡단 열차, 최고의 맛집만 고집하는 모국 방문, 전세계 크루즈까지 푸른투어의 푸른 감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올림픽과 세라노 213-739-2222 739-2222 푸른 투어. 기능성 화장품의 선두주자 셀리온에서 개인 판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세계 최초 유정란 배반엽 화장품 에그스템셀, 알파맥스 3.5, 그리고 50여 종의 바디케어 제품들. 확실한 피부 개선 효과로 높은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기능성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의 가족으로 내일의 희망을 함께 키워갑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738-8800, 213-738-8800번 피부과학 셀리온. 라디오 서울방송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그 사람 신분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거 하면은요, 운전면허증만한 게 없죠. 여기에는 그 사람이 태어난 날짜, 성별, 어디 살고 있는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유, 그것뿐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운전면허증만큼이나 그 사람을 부적절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다 싶거든요. 이 운전면허증을 앞으로 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하루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며 살고 있는지, 혹은 뭐 어떻게 일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유형은 어떤 건지, 그 사람의 유머 감각은 얼만큼이나 있는지, 요런 것 가르쳐주고 있지 않죠. 그 사람을 정말 알고 싶다면은요, 운전면허증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발렌타인스데이에 뭘 주느냐를 보고 그 사람 마음을 짐작하고 가늠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그녀를 그 남자를 정말 알고 싶다면 선물이나 초콜릿 이런 데 좌우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잉거 마루이가 노래합니다. You Still Love Me Tomorrow 잉거마루이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유난히 활기차고 얼굴도 뽀얘지고 예뻐진 사람 보면 좋은 일이나 봐. 근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뭐 이제 연애하나 봐. 뭐 이런 것이 이제 담겨 있잖아요.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이 마법 같은 일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긴 인생을 무난하게 헤쳐나가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참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손해다. 설령 사랑 때문에 아프게 될지라도 사랑에 빠지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이 김선우 시인은요, 사랑하지 않는 순간은 손해 이렇게 말을 하고 노희경 작가는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희경 작가가 자기가 한 20년 전 얘기인데 첫사랑한테 그러니까 좀 버려졌답니다. 노희경 작가 표현대로. 그 다음에 그 첫사랑한테 쓴 편지 내용이 그대여 이제 부디 나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사랑에 배신은 없다. 사랑이 거래가 아닌 이상 둘 중에 한 사람이 변하면 자연 그 관계는 깨어져야 옳다. 미안해 할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한 게 후회로 남으면 다음 사랑에선 조금 마음을 다잡아볼 일이 있을 뿐 죄의식은 버려라.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닮은 서로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말이죠. 근데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릅니다. 뭐 화성 여자, 금성 남자, 뭐 금성 여자, 화성 여자인가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화성 금성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른 별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제대로 알려면 사랑을 해봐야 한다고 하죠. 가족이나 친구, 뭐 동료, 라이벌로서 남자 여자는 자주 만나고 부대끼지만 그런 관계에서 상대를 속속들이 알아내는 거는 힘듭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그래서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될 때, 마법 같은 하나됨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인가 봅니다. 박승화가 노래합니다. 그대를 보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루가 모자랄 만큼 그리운 사람 눈 뜨면 사라질까봐 차마 눈 뜨지 못해 눈물이 차오를 만큼 보고픈 사람 사랑인가 봅니다 사랑인가 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사랑인가 봅니다 외로웠던 수많은 날을 이제 안녕입니다 같은 마음을 바라보며 사랑할래요 나는 행복합니다 설레는 가슴을 모두 가져간 사람 말하면 사라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해 입술에 맴도는 그 말 사랑합니다 사랑인가 봅니다 사랑인가 봅니다 이유 없는 웃음이 사랑인가 봅니다 외로웠던 수많은 날을 이젠 안녕입니다 같은 마음을 바라보며 사랑할래요 사랑이 부담이 될까 두려워 난 겁이 납니다 사랑인가 봅니다. 박승화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발렌타인스데이만큼 사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 특별하게 발렌타인스데이라고 밖에서 촛불 켜놓고 식사를 하지 않으셔도 선물을 받지 않으셔도 그냥 오늘은 달콤한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남들 사랑 얘기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이 괴테 연애 사건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괴테가 스캔들, 시련 요거를 극복하고 훌륭한 문학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 더 유명하고요. 괴테가 이 부도덕을 넘어가지고 더 높은 정신 단계로 나아가서 바로 이런 좋은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평가입니다. 조금 앞에 주책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책이었어요. 괴테가 74살인데 19살 소녀를 만나자마자 한눈에 반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녀는 어땠겠어요? 할아버지보다도 그야말로 증조할아버지쯤으로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노대가의 고백에 냉담하게 고개를 돌리고 하니까 할아버지 괴테는요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처럼 울어버립니다. 아 눈물이 나고 또 날 뿐 나는 그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도록 내버려둔다. 그 눈물도 내 가슴에서 타오르는 불을 꺼주지는 못하리니 이러면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 괴테 할아버지 말고도 스탕달 연애 지상주의 작가라고 얘기를 하죠. 재밌습니다. 이 스탕달도 살아생전 자기 묘비명을 생각해 뒀는데 묘비명의 내용이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이렇게 세 문장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썼다 요거를 빼고 맨 앞과 맨 뒤 살았다, 사랑했다 이 두 단어로도 참으로 멋지다 싶습니다. I will love you all my life. Foster and Ellen이 부릅니다. You're forever telling me I'm weak. When I'm criticized, I never speak. I prefer to turn the other cheek. But I will love you all my life. I can never do things right by you.

그 사람 그 노래. 시작은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 진행자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한 방송인 길은정입니다. 1980년대 여자 통기타 가수로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이 길은정의 삶은 그 자체가 굴곡이었답니다. 방송 생활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웃는 모습도 환했던 그녀의 삶이 굴곡진 인생이었다니 좀 믿어지지는 않지만은요. 소중한 사랑 이 곡으로 198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가요 전문 프로그램 가요 탑10 사회자로 두각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계속 앨범을 내며 당시 청춘 스타로서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더불어 당대 최고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다 하는 그런 기회까지도 얻게 됐죠. 한데요, 1996년에 직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활동이 뜸했나 하면 이 가수 편승엽하고의 결혼, 이혼, 그리고 이혼 법정 분쟁 이런 일들로 암이 재발하면서 시한부 삶을 살다가 결국 43살 나이로 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1980년대 청춘스타 길은정, 그녀가 남긴 소중한 노래, 소중한 사랑입니다. 높아만 가네 저 하늘은